HUBS 당신의 숨겨진 이야기 인사이드 아웃 누군가 오늘 너 되게 예쁘다 이 옷 너한테 잘 어울린다 라고 말을 건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샀어 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에이 아냐 누구나 다 잘 어울려 라고 하시나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반사적으로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좋은 방면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알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죠. 이 감정은 이렇게 자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거나 또는 과대평가하는 일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감정은 남들 앞에서는 일단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겸손을 위해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자신감이 없는 태도로 대하기보다는 정확하게 바라보려는 시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맘을 주고 싶은 것도 사지 않고 디오의 다시 사랑이야 가득할 뿐이고 언제였나 사랑만으로 매 순간이 기적 같던 그런 때가 지나버린 계절 같은 시간 뒤 담담하게 한번 웃고 또 돌아서더라도 또 설레는 게 마음이야 결국 모두 같은 마음이야 지친 하루들도 오랜 외로움도 지나가는 싶은 건 또 다시 사랑이야 또 누군가를 위해 웃음 짓고 때론 더 크게 울어주는 일 더 이상 또다시 사랑이야 지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니까 겸손이라고 하면 상대와 대화를 할 때 말을 아끼고 자신의 잘난 점을 최대한 숨기는 것이 먼저 떠오르시지 않나요? 겸손하기 위해 항상 상대를 치켜세워주고 나의 의견을 낮게 생각했던 경험도 스쳐 지나갈 것 같습니다. 사실 겸손은 비옥한 토양을 나타내는 영단어 후무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겸손과 비옥한 토양은 어울리지도 않고 더군다나 비옥한 토양에서 생성된 겸손이라뇨.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겸손의 어원이 비옥한 토양인 것은 비옥한 토양처럼 겸손을 무엇이든 자라나게 하는 밑바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자세가 아니라 새로운 생각을 키워내게 하는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겸손은 어떤 작물이든 심으면 잘 자라나는 비옥한 토양처럼 어떤 생각이든 잘 받아들이고 잘 키워내는 감정 중 하나겠죠? 지금 보니 겸손은 나를 낮춰 표현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생각만 꽃피울 수 있게 해주는 감정이네요. 언제든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태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만들어낼 준비만 되어 있다면 누구든지 겸손을 느낄 수 있답니다. 이상희의 행복했으면 좋겠어. 난 오늘 너의 웃음 속에서 크고 깊은 우울함을 봤어. 웃음으로 감추고 있었지만 나도 모르게 봤어. 차라리 울었으면 좋겠어. 그럼 모른 척하고 있을게. 묻지 않고 아무 말 안 하며 네 옆에 있을게.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겸손이라는 감정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보다 뛰어난 자들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나타납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최고의 미덕 중 하나로 꼽히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부정적인 감정으로 분류됩니다. 결국 과한 겸손은 교만이 되는 거겠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중요한 포인트가 존재하는데요. 그 예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리고 그 누군가가 볼 때에도 변함없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그 사람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본 여러분들이 말을 건네죠.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그러자 그림을 그리며 입을 엽니다. 에이, 이건 잘 그리는 것도 아니죠. 전 똥손이에요. 잘 그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떤가요? 물론 겸손의 의미를 담고서 농담 던지듯이 한 말이었지만 정말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교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예의상 건네는 말을 겸손이라고 칭하며 자신에 대한 능력치를 숨기기도 하는데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부끄러운 것이나 숨겨야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어떤 일이든 실패하게 됐을 때도 나의 약점이 드러났다라며 호들갑을 떨기보다는 비교적 평온한 마음을 가지며 이제 그 약점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한다고 합니다. 백현의 나인가요?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발길이 날 이끄는 대로 잠시도 쉼 없이 난 걸을 수 있으니 그대 어디든 있어만 주오 온종일 햇살 내리쬐던 어떤 하루도 그대 없이 난 눈부신 적 없었기에 나는 아무래도 그대 없인 안 되는가 봐 어떤 하루를 살아도 쉼없이 그리우니까 그럼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하는 겸손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우리를 장악하려고 할 때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단기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겸손한 사람들이 가장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것 같아요. 그 방법으로는 첫 번째,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반대로 과대평가하지도 않는 정확한 자기 지각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실패를 경험할 경우에 정서적 충격을 덜 받고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두 번째는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약점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을 신경 쓰는 것보다 본인의 약점을 알았다는 것에 집중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로는 흠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입니다. 나부터 타인에게 과한 기대를 하지 않으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겠죠? 마지막으로 나의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나 때문이야 라는 생각 버리기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후회하거나 걱정하면 결국 본인을 갉아먹는 부정적인 생각이 시작된 것이니 실패의 원인을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해보는 건 어떨까요? 겸손을 우리의 삶에 100%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Yeah. Music see the light through the night I hold you My moonlight loving you brings me to life 도시의 불빛 너와 나 서로가 서로를 원해 Oh my god 태연의 저녁의 이유 솔직한 널 보내 Lovely face The magical sunset Whoa 헤매던 너를 아는 게 beautiful angel Let me be a holiday Wake up 그 시간이야 Sunset 불 꺼지는데 지친 하루를 보냈지 뭔가 필요해 빌딩 끝자락 걸린 해질녘 물은 공기 My God 우리 만날까 이렇게 기분이 들뜨는 저녁인데 Take it slow 위가 아니다. 살아남기 위한 처세술일 뿐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거나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겸손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을 떠올리며 처세술로 쓰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깊은 고민들이 필수적이겠죠? 겸손을 위해서는 우리는 한 품종만 자라나는 토양보다는 다양한 품종을 심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흡수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양소를 갖추는 것은 기본인 것처럼요. 이렇게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풍성하고 다양한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겸손과 함께한 오늘의 인사이드 아웃 마칠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강상윤, 기술의 구본규, 저는 성재윤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H. UBS